온실 남세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17이 폐막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실 남세 생산 과정에 이룩된 연구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되었으며 기술 강습과 강의 참관이 있었습니다. 폐막식이 16일 농업연구원 평양남세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온실남세 생산 단위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의 과학자, 기술자, 재배공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